단한 번의 사랑에 내 인생을 걸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당신에게 주었네. 세월 따라 사이처럼 차갑게 외면한 사랑했던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간 여자. 언젠가는 당신도 옛사랑을 못 잊어.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. 단 한 번의 이별에 모든 것을 잃고서 가슴 뚫린 바보라도 후회하지 않으리. 지는 꽃이 바라볼 때 찬 바람 불어와. 서쪽으로 간 여자. 언젠가는 당신도 옛사랑이 생각나.